적부터 내 맘속에 난 모를 씨앗이 심어져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무성한 외로움 혼자선 감당할 수 없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던 눈물로 얼룩진 나를 채우네.